나는 사랑을 몰랐죠.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고만 했었던 날, 그런 세월만 갔죠.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직 나 위한 그 마음은 이제야 느낄 수 있죠. 고마워요 오랜 그 시간 끝없는 당신의 사랑. 이제 다시 꿈을 꾸고